다룰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사람. 그래도 내게는 포근한 사람. 꿈속에서나 사랑스럽게 만질 수 있는 구름 같은 사람. 말하고 싶어서요 그리움 더해가며 울며 지새는 이 밤. 사랑해요 그대 구름 같은 사람. 그리우면 그리우면 그리운 대로 날이 가면 날 가는 대로 가끔 눈을 흘리고는 이내 사라지는 저 하늘 구름처럼. 잡을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사람. 그래도 내게는 포근한 사람. 꿈속에서나 사랑스러운